남쪽 하늘 어머님 얼굴 몹시도 그립습니다.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망설이다 세월만 가요. 서울 옆 플랫폼 새벽 열차에 고향을 가슴에 품고 달려갑니다. 고향 열차는 어머님 그리움 싣고 타양에서 울다 울다 이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열차 남쪽 하늘 어머님 얼굴 몹시도 그립습니다.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망설이다 세월만 가요. 서울 옆 플랫폼 새벽 열차에 고향을 가슴에 품고 달려갑니다.